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제1번 조선 청년동맹 대표단 성원들이 6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란 경의하는 김정은 운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성대에 진행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체의 9차 대회란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만년대계를 억척같이 담보하고 위대한 김정은 청년 강국의 전엄과 위용을 다시금 만방에 떨친 일대 정치적 사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1조선 청소년 학생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첫 청년대회에 제1번 조선 청년동맹대표단을 남먼저 불러주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마음까지 합치어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며 영광과 행복에 최애 절정에 내세워주시었다고 표현지는 지적했습니다. 표현지는 몸은 비록 2억에 있어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늘 마음속에 높이 모시고 백두산 철새비인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제1조선 청년운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도하고 바라신 대로만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가겠다고 지적했습니다.